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난 아찔했었어요. 어디서 본 듯한 모습 난 정말 아찔했어요. 당신의 짙은 눈썹에 옛 추억이 생각났어요. 지금은 잊어버렸던 첫사랑이 생각났어요. 누구인지 얘긴 안 할래요. 생각하고 싶질 않아요. 첫사랑이 생각났어요. 지금은 잊어버렸던 첫사랑이 생각났어요. 첫사랑이 생각났어요. 첫사랑이 생각났어요.